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흔히 진화론에서는 식물보다는 동물이,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 인간이 가장 진화된 생물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이 인간이나 동물보다 훨씬 진화된 고등 생물체가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한자리에 있으면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잎을 피웠다가 또 어떻게 그렇게 남김없이 그 잎을 떨궈내는지요. 하나같이 또 어떻게 그렇게 욕심없이 자신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가 죽은 듯이 겨울을 지내고요. 다시 환하게 살아나는지. 욕심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관리며 자기 절제 능력이 한수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야말로 사람보다도 더 진화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진화의 증거, 낙엽들이 오늘도 많이 지고 또 많이 쌓였습니다.

남자.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9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해 찾아왔구나. 예.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록색 나무라든지 빨간색 치마라든지 노란 금발머리 그런 식의 현란한 색깔들이 휘발되고 없는 흑백 영화. 그런 흑백 영화는 휘발되고 없는 색깔만큼 대신 우리에게 더 깊은 여운을 내주지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물속의 칼, Knife in the Waters도 흑백 영화입니다. 첫 장면부터가 그 흑백만의 분위기가 돋보이는 아주 독특한 영화죠. 영화가 시작되면 낡고 지친 듯 하면서도 기억에서 결코 떨칠 수 없을 것 같은 흑백만의 실루엣 속에서 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외진 국도같이 좁고 차도 인적도 전혀 없는 길입니다. 그 길로 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차 속에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의 머리 위로 늘어선 나무 그림자가 휙휙 길 옆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면서 지나갑니다. 차 속에서 중년 남자는 가끔 운전대를 잡은 여자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자는 도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결국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지요. 그런데 곧 길 저 끝으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달립니다. 하지만 길 가운데 서 있던 청년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몸을 피하고 자동차는 간신히 급정거를 합니다. 당연히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극도로 화를 내죠. 폴란드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Nie wygasił pan świateł. Przejdźmy się jeszcze po pokoju. Proszę. Raz, dwa, trzy, cztery. Szczeniak! Panie, gdyby pan stał o kilometr wcześniej, to by trup nasz osierdzał, pan rozumie? Cudem zahamowałem! Przecież gdybyś ty prowadziła wóz, to byś go... Nie, ty byś po prostu zatrzymała i zaprosiła tego gnoja do środka. Przepraszam cię bardzo. Wybacz mi, kochanie. Bardzo cię przepraszam. Pan będzie łaskaw? Proszę. Woli pan z przodu? Czy z tyłu? Proszę. Tu jest poduszka. 청년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히치하이커였던 겁니다. 그리고 욕은 들었지만 그는 원하던 대로 그들의 차를 얻어 타게 됐죠. 뒷좌석에 앉은 청년은 곧 그들이 부부고 또 바다로 가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청년은 삶이 지겹다면서 바다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드디어 바다에 이르니 작은 배들이 마치 벗어놓은 신발처럼 한가로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두 부부는 짐을 옮깁니다. 그걸 도와주고 난 청년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는 오던 길로 돌아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그를 부릅니다. 청년은 부를 줄 알았다면서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요. 그러자 곧 배는 미끄러지듯이 바다 위를 달리고 그들 세 사람은 어느새 모두 비키니 차림거나 반바지만 입은 채 일요일에 항해를 즐깁니다. Ale wychował twardych chłopaków. Czy my w ogóle płyniemy? Niech pan splunie. Do wody. Po co? Bikini 차림으로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던 젊고 풍만한 아내가 일어나서 마실 것을 갖고 옵니다. 청년은 자신도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주면서 칼도 함께 내밉니다. 칼. 영화 제목에 나오는 칼이 드디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제목에 나올 만큼 이 칼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에 대한 세 사람의 대화도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청년은 말합니다. 칼은 참 편리한 물건인데 물에서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히치하이크 할 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요. 그러자 남편은 그 칼은 너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칼의 의미를 좀 더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물속의 칼이 만들어지던 때는 1960년. 그러니까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회주의란 이념을 놓고 갈등을 겪던 때입니다. 폭력에 의해서라도 사회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폭력만큼은 쓰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 등장한 칼은 바로 그 갈등의 핵심, 폭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펼쳐놓고 그 칼로 손가락 사이를 찌르는 장난을 하는 젊은이. 그 칼을 신기한 듯이 하지만 경계하듯이 들여다보는 남편. 그리고 무표정한 아내. 이 세 사람은 어쩌면 칼, 폭력,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주의에 대한 각각의 입장 차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배경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세 사람의 대화 잠시 들어보시죠. 프라시. 징구예, 맘. 포초 반 노시 타키 긴저? Bo taki nóż jest w życiu potrzebny. Zwłaszcza w lesie. Na wodzie jest nieprzydatny, ale w lesie, gdzie się trzeba przedzierać przez gąszcz. Bo pływanie po wodzie to jest... Pływanie po wodzie to jest nic. Dopiero gdy się idzie przed siebie, koniecznie z nóż. Tak już jest w życiu. Ale pan dziecinny. Łatwo się skaleczyć. Pan się kiedyś skaleczył? Trzeba uważać. Nigdy nie można mieć pewności. 그런데 항해가 잠시 중단됩니다. 배에서 돛줄 잡는 법을 익히던 청년이 화를 내면서 내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히치하이커지 하급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글쎄요.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같은 운명 공동체에 같은 사회에 동승한 사람들인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유대가 생긴 걸까요? 청년은 다시 마음을 돌리고 그들 부부와 항해를 합니다. 그저 목적 없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는 그런 항해지요. 자, 이렇게 싸웠다가 다시 항해하는 이 장면 들어보시죠. 토예스. Pani rzuci mój plecak. Idę. Mam tego dość. Jestem wędrowiec, nie burłak. Miękki pan jest. Panie, 120 jezior na Mazurach. Po co akurat tędy? Po co? Krysiu, oddaj panu plecak. Dam radę. Będziemy wracać inną drogą. Tak? Beze mnie. Łatwo pan puchnie. Nie lubię, jak się ze mnie robi balona. Niech pan siada do steru. Ja do pani nic nie mówię. Państwo siadają oboje. Dam radę. Niech pan da jedną linę. Nie, nie, nie. Niech państwo siadają oboje. Niech pan niech siada. Niech pan da jedną linę. Ale nie, nie. Siadaj pan do steru. Nie, nie. 바다와 배에는 그들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심해하던 청년은 바다 위에 침을 뱉어봅니다. 그 침은 바다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 모습은 마치 권태와 무기력으로 날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모욕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같습니다. 왠지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청년을 두고 부부는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하선실에서 식탁도 내우고 포도주도 내웁니다. 그리고 뜨거운 스프를 담은 남비도 내웁니다. 그 모습들에 청년은 조소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스프를 담은 남비를 엎지르죠. 당황한 데다가 민망해진 청년은 우울해져서 다시 또 배에서 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를 잡고는 열심히 노를 잤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매물돌 뿐입니다. 그 모습에 부부가 웃음을 터뜨리죠. 청년은 화가 납니다. Co jest? Co? Niech pan zdejmie śliniak. Skacz! Skacz! Nie! Niech pan wyłowi wiosło. Nie umiem pływać. Niech się pan nie wygłupia. Nie umiem pływać. Mam się... 화가 난 청년이 노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잠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수습되고 청년은 칼을 꺼내서 또 손가락 장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이 지하 선실로 내려간 사이에 남자도 그 칼을 신기한 듯이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청년처럼 손가락을 벌리고 천천히 칼을 움직여봅니다. 곧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청년이 다시 배 위로 올라오고 부부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돛이 잘못 넘어지면서 청년 혼자 탄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청년과 부부는 동시에 당황합니다. 청년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부부는 생각했겠죠. 하지만 청년은 돛줄을 제대로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또 부부는 전력을 다해서 헤엄을 쳐서 배를 따라갑니다. 그 덕에 얼마 후에 부부는 간신히 다시 배에 오르고 돛도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루하다고 할 만큼 말도 별로 없고 커다란 사건도 없고 등장인물도 시종일관 세 사람뿐인 영화에서 이 장면은 모처럼만의 긴장을 주는 장면이죠. 수영을 즐기면서 두 사람이 웃는 장면부터 들어봅니다. 청년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은 오히려 웃고 청년도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청년은 달리는 배의 가장자리에 매달려서 맨발로 바다 위를 걸으면서 환호하기도 하죠. 이렇게 배 위에서는 세 사람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되찾고요. 배 역시 돛을 펴고 순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다, 이 바다라는 곳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곳은 한없이 넓은 무제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제한이야말로 사람에게는 계속 제한되고 밀폐된 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무제한이죠. 그래서 더없이 무섭고 막막한 곳이 바다입니다. 어쩌면 삶도,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원할 것 같은 무제한 속에 제한되고 밀폐된 시간, 공간, 그곳에서 진행되는 것. 어쨌든 그런 무서움을 가진 바다에서 순항하던 세 사람의 배는 갑자기 물속의 낮은 턱에 걸립니다. 노스! 노스! Yes. 배는 꼼짝도 않고 조금 후에는 비까지 쏟아집니다. 한참을 고생한 끝에 간신히 배를 기수게 된 세 사람은 지하 선실로 내려가서 밤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젖은 몸을 말리고 등잔불에 불을 켜고 매트에 바람을 넣죠. 그리고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세 사람은 둘러앉아서 잭 스트로스 게임을 합니다. 이 잭 스트로스 게임은 나무 젓가락들을 여러 개 쓰러뜨려 놓고 다른 것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혹시 세 사람은 아니죠. 세 사람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평범한 폴란드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에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 잭 스트로스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체라는 얘기가 직접 표현되는데요. 하지만 서로 함께 닿아있고 쌓여있는 이 나무젓가락들에서 끝끝내 다른 것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죠. 여자와 청년은 게임에서 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벌로 노래를 합니다. Już nie mów, nie mów, nic nie mów nic. Już nie patrz tak pozwól iść. Zabrakło nam słów, księżyców i gwiazd. Czułości już nie ma w nas. Już nie kłam, nie kłam, tak nie proś mnie. Już nie zostało nic, przecież wiesz. Choć pusto jest tak, nie trzeba ci mnie, bo szczęścia nam brak, kochamy się źle. Więc nie mów, nie mów, nie mów nic. Nie myli się nam już z nocą dzień. Zegarów nudny rytm porwał cię. Nie jesteś już ten. Nie jesteś już ten. Dalej nie pamiętam. Ta piosenka. Ejnyl mum minnyl. Saraj nurecio. 그리고 청년은 벌로 실을 읊습니다. Wczoraj szpilkę znalazłem w trzcinach od włosu. Czy to nie twoja? Yes. Bravo, bravo. Świetno ma pan pamięć. 그 게임과 벌이 끝나고 이제 세 사람은 잠들기 위해서 불을 끕니다. 하지만 여자와 청년은 잠을 못 이룹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들은 갑판 위에서 다시 마주 앉습니다. 조금은 묘한 분위기죠. 그런데 그때 지하선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이 문득 잠을 깹니다. 그는 아내와 청년이 주위에 없는 것을 알고는 청년의 칼을 주머니에 챙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갑판 위를 내다보죠. 하지만 청년은 돛대 위에 올라가 있고 아내는 그저 밑에서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돛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는 자신의 의심이 민망해서인지 아니면 그 의심이 계속돼서인지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명령조로 걸레를 가져와서 갑판이를 닫게 합니다. 청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지만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하죠. 하지만 칼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청년이 없어진 칼을 찾자 남편이 빈정대다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던져주는데요. 그것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청년은 자신이 노를 던졌을 때 그냥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했듯이 뛰어들어가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통쾌한 듯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주먹다짐을 하죠. 그런데 청년이 남자의 주먹을 맞고 물에 빠졌습니다. 청년이 물에 빠지자 두 사람은 다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청년은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배 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배로 돌아온 남편이 흔적을 없애려는 듯 청년의 짐을 바다로 던져버리려 했기 때문이죠. 그걸 못하게 말리는 부인.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매춘부라는 둥 사기꾼이라는 둥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청년을 배에 태우고 물에 빠뜨렸다는 이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사실 청년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물 위에 부표를 잡고 떠올라서 계속 배 쪽을 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는 장난을 한 건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청년은 다시 배로 헤엄쳐갑니다. 배에는 여자 혼자만 울고 있죠. 여자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청년의 뺨을 때립니다. 안드레이! Ja nic nie słyszałem. Zęby mi szczękały. Andrzej, wracaj! Może razem zawołamy. Andrzej! Andrzej! Andrzej! Andrzej! 함께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다는 잠잠할 뿐입니다. 여자는 포기하고는 배 위에 앉아 청년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와 똑같은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다. 그러자 청년도 여자에게 카페나 요트, 차, 그런 것 외에 인생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목소리들은 금세 누그러집니다. 그들 모두 가난과 불행을 겪었고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Jesteś gotów? Chronić burtę? Tak. Jest. Chroń burtę. 하루가 지난 월요일 아침, 그들은 헤어집니다. 사랑이든 무엇이든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청년은 멈칫대다가 배에서 내려 뻘밭을 가로질러 갑니다. 여자는 쓸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즈음 여자가 탄 배가 부두에 닿습니다. 그런데 그 부두에서 놀라운 사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우리 관객들 뿐인 듯 그 두 사람은 전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마치 서로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배를 부두에 메어두고 선실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동차에 오릅니다. byłeś na milicji? Goły? Po nocy? Widziałaś, że się nie mogę dostać. Mogłaś się pośpieszyć. Mogłeś rozbić szybę. 그제서야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경찰서에 갔다 왔느냐고요. 이제 갈 거야. 남편은 대답합니다. 다시 한참 말이 없는 두 사람. 침묵을 깬 것은 아내 쪽입니다. Boisz się? Nie. Boisz. Mówię ci, że się nie boję. Nie boisz się? Boję. Zawracamy. Co? Nie jedź na milicję, wystarczy, że się boisz. Przecież tobie nic. 그녀는 청년이 살아있으며 배로 돌아왔을 때 함께 당신을 찾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자신을 속였다고 그것은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표정은 쓸쓸합니다. 여자는 그녀 특유의 무표정이고요. 그는 끝내 경찰서로 갈 것일까요? 두 사람을 태운 차는 갈림길에서 멈춥니다. 한쪽은 아무 표지도 없는 길이고 한쪽은 경찰서까지 5km. 이런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차는 어느 길로 가려는지 사람 한 명 차 한 대 없는 그 길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다. 물속의 칼. 이 영화는 단순히 보기에는 재밌고 즐거운 영화가 아닙니다. 대사도 그리 많지 않고요. 등장인물도 단 세 분이죠. 게다가 큰 굴곡이 없는 흑백 화면. 이런 것들은 재미는 둘째치고 이해하기에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영화를 만든 로만 폴란스키 감독 그 자신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전혀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또 이 물속의 칼이기도 합니다. 우선 로만 폴란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유태계 폴란드인인데요. 이 유태인이라는 말이 늘 암시하듯이 그 역시 그 이유, 유태인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배우 샤론 데이트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의 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는 영화를 통해서 항상 삶과 사회가 보여주는 폭력성 그리고 잔인성의 문제에 천착했었어요. 특히 그의 첫 장편 영화인 이 물속의 칼에서는요. 당시의 폴란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인간적 사회주의냐, 지리적 사회주의냐, 평화적 사회주의냐, 아니면 폭력적 사회주의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던 그 사회적 분위기까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어떤 방관자적인 냉소와 고립감으로 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는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요, 상징이나 은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속의 칼은 얼핏 그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적하는 심리 영화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바로 그 점이 영화의 이해를 조금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물속의 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 세 사람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폭력과 광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이 세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우연히 동행하게 된 한 부부와 청년입니다. 그들은 배를 함께 타고 하루 동안 바다로 나가죠. 하지만 그들이 빠져나간 바다에까지도 폭력성은 따라옵니다. 청년의 주머니에서 나온 칼, 그것이 암시해지는 것이 바로 폭력성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청년은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잔혹한 곳이라도 그 사회로 돌아가고 다시 편입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은 몇 번이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내리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죠. 하지만 중년의 남자, 그는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보일 수 있는 이 애송이 상대, 청년도, 칼도, 젊은 아내도, 그리고 경찰서도 아무것도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회주의 좌절의 한 상징인 거죠. 여기에 나머지 한 사람, 젊은 아내는 거의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합니다. 그 무표정 속에는 때때로 사회로부터, 세계로부터 그 고립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타인으로부터 또 세계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거대한 상처투성이 세계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은 또다시 그 불안정한 고립과 좌절, 냉소에 시달리고 상처를 받는 건데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었죠. 물에서는 칼이 필요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바다라는 그 격리된 곳에까지도 갈등과 비관, 무력감들은 따라오고 맙니다. 과연 그것들을 어찌할 것인가? 어쩌면 이 물속의 칼을 통해서 로만 폴란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그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시네마 천국, 오늘 보내드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물속의 칼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전북 옥구군의 이은경 학생, 그리고 충남 논산에서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황성한 씨, 대구 남구 대명동의 김수진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네요. 곡이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주연을 맡은 헤리딘 스탠튼이 부르는 노래죠. 칸치온 믹스테카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lejos estoy del suelo donde nací. Intensa nostalgia inundar en mi pensamiento. Al verme tan solo y triste, vuelo al viento. Quisiera llorar, quisiera morir de sentimiento. O tierra del sol, suspiro por verte. Ahora que lejos, yo vivo sin luz, sin amor. Al verme tan solo y triste, vuelvo al viento.